같은 너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너야 다시 못 볼 것 같아 정말 죽을 것 같아 나를 사랑해줄 사람은 너야 어둠 속에서 나를 비춰줘 Look at me now 날 떠날 줄은 몰랐지 넌 마치 천사 같아서 나 왜 이리 못났지 Oh no 이제 넌 나 외면하고 난 널 잃어버린 바보 거지 같은 꼬라지 너 없이 아무것도 못하지 So I miss you and I need you 나를 빛이 망가진 내 모습이 초라해 나를 놔줘 난 너밖에 사줘 없다는 게 천사 같은 너 내가 사랑해 살아가니 난